첫 방송의 오글거림을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DJ들의 즐거운 수다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의 기억과 추억을 힘입어서 우리들의 동성 라디오가 돌아왔습니다. 12월 만에 돌아온 복음이 오네요 2회. 오늘은 게스트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즐겁고 의미 있는 방송을 향해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 저기 오고 있네요. 뭐가요? 복음이 오네요. 이렇게 두 번째 방송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형제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 잘 지냈죠.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죠. 2주 정도 지내면서 그냥 별거 없이 또 라디오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벌써 2주나 됐어요? 그쵸. 네, 저도 그냥 뭐 알바하면서 이제 또 다다음 달에 복학이라서 이제 복학 준비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어요. 신혜자매님은 뭐 별일 없으셨어요? 저는 이번 주에 좀 아파가지고 지금도 목이 좀 아파요. 아유, 다들 고려 좀 이렇게 하면서 들어주셔야겠네요. 네. 맞아요. 어, 그리고 누구 한 명이 없는 것 같죠? 어? 어디 갔지? 아, 우리 같이 했던 재현 형제님이 지금 잠시 해외 출타 중이시라서요. 맞아. 어떻게? 아, 너무 빈자리가 큰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재현 형제님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빨리 와요. 그래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희들 2주에 한 번씩은 같이 방송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 그 참 다행인 것 같네요. 그게. 정말 다행이야. 네, 너무 재현 형제님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저희 이렇게 세 명만 방송할 때도 함께 이렇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첫 방송을 저희가 했는데요. 사람들 반응이 혹시 어땠어요? 반응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아, 뭐라고 말이 너무 느리다. 말이 오늘 말이 빠른 것 같아. 말이 너무 없는 것 같다고 막 닭템이라고 막 그러고. 오늘 좀 적극적인데? 네, 오늘 좀 세 명이다 보니까 좀 오늘 말을 많이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재밌다는 의견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아는 사람은 되게 이렇게 험한 얘기들만 듣는 방송 속에 있다가 이번에는 그래도 좀 선하고 순한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해줬었고요. 네, 또 저도 막 방송을 한 번 듣는 게 아니고 막 여러 번 듣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나. 어, 너? 나 진짜 한 다섯 번은 들은 것 같아. 진짜? 응. 맞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좀 듣기에 어색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아, 맞죠. 좀 전에 저희가 좀 실수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이제 반말을 하거나 너무 친한 티가 나면은 공식적인 방송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고개 숙여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얘기가 꽤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은 되게 부족하고 이렇게 섣부르고 실수도 많지만 여러분이 해주신 칭찬과 조언을 참고해서 더욱 발전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성 소식입니다. 지난 1월 1, 2주에는 지체 소식이 있었습니다. 군입대한 유호현 형제를 대신하듯 주동균 형제와 주다잇 형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한 돌아오는 주에는 설 연휴로 보내게 되는데요. 설 연휴에 철원으로 간단한 봉사활동과 나들이를 간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현민 형제에게 문의해주세요.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2일 주일에는 팀 모임으로 진행되어 오니 주일날 예배 마치고 팀원들과 함께 어울리는 기쁜 시간 되면 좋겠네요. 설 연휴가 지나고 난 화요일인 2월 4일 8시에는 출연회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박인선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하니 함께 하시면서 수련회를 더욱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 둘째 주일이 되면 기대하시는 3차 산모임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주 목금 토요일인 13일부터 15일까지 겨울 말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많이 기도하고 계시죠? 함께 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월 셋째 주일에는 순모임, 넷째 주일에는 사역팀을 소개하는 셀러브레이션 데이로 진행되고, 2월 넷째 주일인 23일부터 3월 1일까지는 현재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단기 선교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참, 평일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방중모와 주중 기도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이번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네요. 네. 두 명의 형제님들이 전역을 하셨는데. 그쵸. 이제 동균. 네, 네, 전역하셨죠. 동균 형제님 같은 경우, 저랑 동기인데요. 동균, 저도 말이 없지만, 이제 동균 형제님도 참, 저보다 더 말이 없으세요. 그리고 또, 저도 좀 저음이지만, 이렇게 저음의 매력적인 목소리를 갖고 있고, 좀, 그래서 많은 여심을 흔드는 그러한 형제님인데, 동균 형제님 축하드리고, 또, 다윗 네. 형제님도 저랑 동기인데요. 몇 번 말을 못 해봤지만, 다윗 형제님 전역 축하드리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봐요. 네, 많이 전역하신 형제님들을 이렇게 함께 챙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2월 4일날 찬양집회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날이 끝나고 나서라 잊어버리시기 쉬운데요. 그 2월 4일 화요일에 7시 반부터 모여서 간단한 식사를 하고 8시쯤부터 집회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아, 어. 네. 설날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설날, 그럼 설날 때 팀 모임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팀 모임은 아시나? 각자 다들? 팀별로 좀 다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아직. 팀별로 계획하고 있는 게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네, 네. 그런 것들, 설날 어디 가시지 않는 분들은 특히나 와서 이렇게 함께 어울리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동성뉴스 이렇게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인 걸로 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영성 형제님? 네, 오늘의 주제는 각 팀장님들을 모시고 팀과 팀장님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입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바로 모시면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음악 신청곡 사연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미디어팀 이번 주 라디오 BGM에 예배자 넣어주세요. 신청곡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 하나 만들면 안 되나요? 라고 김미경 자매님이 네, 사연을 보내주셔서 페이스북 페이지는 저희들이 차차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배자 신청곡 듣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으로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삶의 모습을 버리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또한 누구도 헌신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영혼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동성교회 청년부는 대체 어떻게 들어가는가? 팀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건 대체 뭐하는 것인가? 팀장은 뭐지? 나랑 무슨 관계지? 팀에 관한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우리 팀장에게 이것이 궁금하다. 말씀드린 대로 팀에 관한 모든 것을 파헤치기 위해 동성교회 청년부의 팀장으로 세워져 계시는 다섯 분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연장자이신 은하 누나, 은하 자매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뭐 굳이 연장자라고 안 불러도 되시는데 네, 저는 정감마을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네, 김은하 자매입니다. 어색하다. 아, 네. 네,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돼요. 네. 저 하나요? 네, 다혜 자매님 해주세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열공팀 팀장으로 네, 팀장을 맡게 된 김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이는 2청이지만 1청을 맡고 있고요. 소망 품은 동산의 팀장 박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은행팀 리더를 맡고 있는 오현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시네요. 뉴페이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등대팀의 임시로 팀장을 맡고 있는 이성우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이렇게 팀장님들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이 팀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모르는 청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이 팀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팀 제도라는 것은 저희가 2013년부터 새롭게 청년부에서 하게 된 체제인데요. 원래 기존에 순들만 있었던 것에서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들을 양육하거나 또 새가족들이 왔을 때 많이 소홀할 수 있는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팀이라는 제도를 이제 하게 돼서요. 저희 이제 각 팀의 팀장들이 있고 또 그 밑에 순장들이 3명, 4명 정도가 있고 또 새가족 순장들이 한 명 정도씩 있어서 같이 이제 새롭게 또 같이 함께 좀 그룹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게끔 좀 많이 소외되는 지체들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끔으로 해서 이렇게 팀 제도를 바꾸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이 다섯 분이서 이렇게 하나 한 그룹씩 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관리 하여튼 이렇게 케어를 하시는 거죠? 아 물론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각 팀의 또 순장들과 또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리더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이제 팀을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팀마다의 각각 비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이 있는데요. 팀장님들의 올 한 해 팀을 향한 비전은 무엇인가요? 네, 한 분씩 좀 답. 네, 혹시 이런 비전이나 팀을 향한 계획 같은 걸 한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저희 정관마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작년에 이름에 맞춰서 좀 서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정감 있게 지내자라는 게 약간 이렇게 저희 리더들이 같이 세운 목표였다면은 저희 올해에는 좀 더 그런 거를 활동적으로 이렇게 진짜 어떤 잘 안 보이는 지체가 있으면 진짜 찾아가서 만나고 그런 식으로 좀 액션, 네, 실질적인 사랑을 보여주자라는 게 저희 올해 목표입니다. 좋네요. 네. 괜찮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좋은데? 또 다른 분들은 혹시 비전 나눠주실 게 있을까요? 저희 소망 품은 동사는요. 처음에 이제 이름을 짓기로 생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동산을 생각하면 이렇게 좀 편안하고 누구든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공동체가 좀 편안하고 평안하게 이렇게 쉴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짓기도 했고요. 그리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노래 소원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됐던 건데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우름직한 동산이 되고 또 뭐 요즘 다들 뭐 자기의 꿈이나 비전에 대해서 관심들이 진짜 많은데 거기에 치중된 어떤 자기의 비전과 자기 꿈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짓게 됐어요. 네. 여담으로 그 꿈이 있는 자의 소원 되게 찬양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네. 간접광고. 네, 많이 한번. 네, CCM 많이 들을수록 좋은 것 같고요. 네, 혹시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네, 다른 팀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저희 은행 팀은 저는 이제 두 번째로 팀장이 네, 세워졌는데 저는 2대네요. 네, 저는 어떻게 2대 팀장이 되게 됐는데요. 저희는 원래 풀네임은 하나되어 은혜롭고 행복한 공동체라고 해서 원래 하나은행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너무 길어서 그냥 은행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존의 하나은행과 아무 관련이 없고요. 아, 혹시 스폰서 의혹이 있던데 그런 건 상관없나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팀이고 저희는 아무래도 되게 새롭게 세워진 순장들이 저희는 되게 좀 많아서요. 저희는 좀 아무래도 되게 좀 활동적이고 아직도 열정들이 되게 많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올해 한 해 가운데 좀 많은 지체들을 좀 찾아다니고 하려는 지금 계획들을 팀장 리더들과 순장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이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끔 또 많은 노력들을 저희가 더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두 팀 정도 남았는데요. 너무 지루해하지 마시고요. 또 남은 두 팀 중에 네, 저는 열공 팀인데요. 제가 팀을 맡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팀을 보면서 저희 열공팀 풀 네임이 열린 공동체라는 네임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팀원인데도 사실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열공하면 뭔가 꼭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될 것만 같고 그런 의미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열린 공동체 의미대로 정말 누구든 와서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팀을 짰고 작년까지는 이제 희도 형제님이 해주시다가 장가를 가셔서 제가 어떻게 급하게 이렇게 팀장으로 세워지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팀을 바라볼 때 드는 생각은 그냥 올 한 해 좀 더 이렇게 작년까지는 저희가 어색하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었다면 올 한 해는 좀 더 우리 안에서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또 다른 이런 청년들이 우리 팀에 왔을 때 그 영향이 또 다른 청년들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팀의 모습이 되었으면 네, 하는 그런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네. 남은 한 팀 네. 그 등대 팀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들은 바로는 이렇게 그 먼 타국 땅에 계시는 팀장님께서 이렇게 팀 소개 관련돼서 녹음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오실게요. 안녕하세요. 목자의 등대팀 잠시 자리를 비운 엘더 박재현입니다. 혼자 방에서 핸드폰을 들고 녹음하려니까 좀 그랬네요. 이쪽에 있는데 복음에 오네요 DJ분들이 팀 비전을 이렇게 녹음해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팀 비전은 복잡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를지라도 배가 등대의 빛을 따라서 이렇게 가듯이 저희도 빛 대신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품고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등대팀 관련된 소개를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의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할 텐데요. 네. 팀장님들 작년 한 해를 각자 돌아보았을 때 팀을 이끄시거나 신 팀장님들은 순을 이끌면서 마음이 가장 속상하고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가요? 또 팀장님들이 영혼들을 섬길 때 가장 어려운 건? 그리고 마지막 가장 즐거웠을 때를 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많으실 거잖아요. 팀 이끌면서 이런 게 제일 힘들다 혹은 이런 게 어렵다 하시는 부분이나 혹은 이럴 때 정말 보람을 느끼고 기쁘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힘들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일단은 팀 그러니까 같이 섬기는 그 순장들이 같이 있긴 하는데 팀장이라는 자리에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지체들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만나지 못하는 혹은 안 나왔는데 연락하지 못했거나 막 이런 제가 못했다라는 부분을 막 생각하게 되면은 그게 좀 많이 힘들고 괴롭고 네, 더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든 부분인 것 같고요. 섬김에 있어서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뭐랄까 저희가 모임이 좀 많잖아요. 리더 모임 따로 있고 그렇죠. 엘더 모임도 따로 있고 그리고 엘더 모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수요일인가? 수요일에 모였죠 저희가? 네. 수요일에 뭐 맨 처음에 8시 반 모임이 서로 늦어지다 보니까 뭐 9시에 모이면서 또 지금은 주일날로 바뀌면서 7시에 모이긴 해도 어쨌든 끝나는 시간은 늘 11시 뭐 지난주에는 한 12시? 네 이렇게 좀 늦은 시간 모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피곤한 게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이제 반면에 되게 즐겁고 좋은 거는 사실 그렇게 제가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막 이러더라도 어떤 제가 뭐 기도했던 사람이 좀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팀이 되게 어색했는데 그나마 나아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런 거에서 되게 많이 더 많이 기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런 점이 저는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면서 엘더란 얘기가 나는데 그럼 팀장은 엘더인 건가요? 아 엘더 혹시 네, 누구든 얘기해 주셔도 돼요. 말벌처럼 나왔는데 조금 네, 누군가 구제해 주세요. 엘더. 엘더가 뭐죠? 엘더가 뭐야? 엘더는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단어인가요? 이제 팀장 다섯 개의 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장들이 팀장이고 위아래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팀장을 도와서 함께 이제 팀을 이끌어 나가는 엘더들이 이제 공동체 규모가 좀 더 훨씬 클 때는 각 팀장 안에 몇 명의 엘더들이 이제 더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안에도 밑에 리더들이 또 있고 네, 그런 건데 아직까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팀장들이 있고 또 네. 엘더 속에 팀장이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어, 아니요. 엘더 팀장 크게 엘더가 있고 그 아래에 이제 팀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도 최근에 만들어진 네. 거 같아요. 저희도 헷갈리긴 하네요. 부사님한테 여쭤보시면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팀을 이끄는 건 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제가 또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각자 팀의 자랑 한 가지씩만 말씀 좀 해주세요. 바로 나와야 돼요 이런 거. 저는 딱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 정관마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분들의 뭐 많은 이렇게 부러움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정감 있다라는 얘기들을 뭐 이름대로 간다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듣고 있는데 네, 그렇게 좀 분위기가 서로 안에서 좀 많이 그래도 좀 친하게 지내려고 서로 노력하면서 좀 네, 다른 어떤 말로는 뭐 시끌벅적하든 뭐 시끄럽다 막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저희 나름으로는 너무 서로 잘 친하고 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저희 팀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랑에 밀리실 건가요? 자랑할 게 없나 봐요. 어, 저희 은행팀은요. 질서 없죠. 저희 은행팀은 아무래도 저희는 좀 형제 리더십이 되게도 많은 것 같아요. 형제 리더십이요? 네, 저희는. 의심하는 목소리.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요. 저희 팀은 특히나 저희 교회 형제 리더십이 되게 강한 편이잖아요. 네, 저희 아, 또 형제 리더십 되게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석준 형제님, 뭐 승기 형제님, 뭐 지금 LTC를 하고 있는 뭐 아, 정윤이 형제님까지 해서 남자 리더들만 굉장히 아, 많은 상태고요. 비우는 것 같아요. 네, 옆에 어, 성우 형제님 어? 왜 이렇게 웃으시죠? 네, 아, 계셨네요. 너무, 아이고 아이고. 아유,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좋네. 맞네. 네. 빨리 얘기하시죠. 형제들 자랑했잖아요. 은행팀 네, 저희는 뭐 그렇고요. 아, 어.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좋은데요? 그래요. 어. 가야 되나요? 저도 어쨌든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등대팀입니다. 등대팀. 네, 등대팀. 이제 나중에 에더님, 아니 팀장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되게 화를 내시고 한 마디도 안 했다고. 파이팅. 어쨌든 네 저희 팀의 자랑이라고 하면 그런 말 들어요. 진짜 아까도 은하자매님 말씀해주셨지만 이름 따라 간다는 게 저도 이렇게 팀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들리는 게 뭔가 등대처럼 되게 뭐랄까 굳건하게 이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든든하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재현 팀장님이 그 회사에서 그 회사에는 등대팀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회사에 어떤 후배가 후배였는지 동기였는지 넌 참 등대 같아 이런 말을 해가지고 되게 우와, 이게 예, 예, 그에서 되게 아 이게 그래도 그렇게 가고 있구나 예. 된 것 같아요. 보고 싶어요. 저희도 보고 싶어요. 네. 그래요. 다른 팀은 뭐? 네. 저희 열공팀 이제 마지막을 또 할 수 없어요. 네, 열공팀은 저희도 약간 이름 따라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이 뭔가 열심히 하는 느낌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예전에 팀장님이 희도 팀장님이었어서 그런지 이렇게 탄탄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팀원들은 아직 그런 분위기를 잘 이렇게 모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팀원들이 너무 잘 해주고 항상 팀 모임 할 때나 순 모임 할 때나 이렇게 탄탄한 그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팀이라서 네, 저희 팀은 그게 가장 강점인 것 같고 앞으로도 그게 참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을 장식하셨네요. 원래 마지막은 항상 맞아 맞아 네 마지막이 중요해. 뭐 자랑거리가 없어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말하면 너무 약간 뭐라고 하지? 뭐야 팔불출 같은 그런 느낌이 들까봐 좀 자제했고요. 네 저희 팀은 뭐 일청이니까 또 젊고 활기차고 이런 분위기들이 있고 MT나 뭐 이런 데 가서도 보면은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아주 편안하고 다들 네 좋죠. 그런 사들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편안하고 네, 그렇죠. 네. 아, 좋아요. 네. 이렇게 너무 딱딱한 질문만 하니까 되게 재미없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재밌는 질문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박선영 엘더님 이렇게 찍어서 들어왔네요. 엘더님도 한 해 많이 힘드셨을 텐데 늘 자리에 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트. 힘들면 얘기해주세요. 힘이 될게요. 사랑해요. 별표. 언니가 엘더라 넘 좋아요. 하트.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질문이 그래서 한 가지 있어요. 선영 팀장님은 특히나 자매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여기도 언니라고 그랬거든요. 네, 이 자매들에게 인기가 많은 비결이 혹시 있나요? 뭐 덕스러움이라든가 자매들 끈에 네, 참 형제들한테도 인기가 참 많으면 좋겠지만 형제들한테는 약간 매니아층이 있고요. 매니아층. 아, 그래요? 네, 저도 매니아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던진 말이었어요? 네. 매니아층이 있고 자매들은 네, 저를 그래도 많이 좀 따라주고 좋아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늘 힘이 되고 또 따라주는 동생들이 있고 해서 저도 항상 많이 힘이 되고 아까 뭐 팀장님들 되게 즐거웠을 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저번에 MT를 갔는데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생일 파티를 해줬어요. 생일 축하를 해줘가지고 그럴 때도 되게 고마운 것들도 있었고 네. 진짜 힘이 될 것 같아. 진짜 몰랐거든요. 전혀 우와, 전혀 몰랐는데 진짜 완전 눈물 날 뻔했는데 겨우 참았어요. 거기 있는 자매. 네, 올 한해 팀장님이 팀에게 이거 하나는 약속한다면? 네,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혹시 팀에게 이거 하나는 약속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주의 전술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은행팀은요. 저희는 이제 지금 같이 순장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간을 정해서 좀 이렇게 아무래도 이청이다 보니까 좀 잘 나오지 못하거나 잘 적응하고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날짜를 정해서. 그래서 지금 순장들과 어떤 사람을 2월 달에 찾아가야 될지 지금 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은행팀 분들은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함께 가서 좀 함께 그냥 식사하고 그냥 재밌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네, 다혜 팀장님한테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열공 팀원들은 모두 열공을 하나요? 농담입니다. 열공 팀원들은 대부분 팀장님보다 언니 오빠들일 텐데 부담감은 없나요? 아닌가? 이제 같은 또래가 벌써 되셨나? 크크크. 어떤 질문 잡아내. 누구야? 누구야? 사실 처음에 팀장을 이렇게 맡게 됐을 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은근한 부담감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청 순장하고 1년 지내고 나서 팀장이 된 거라서 근데 이렇게 이청 순장을 한 해 동안 해온 결과 너무 다들 그러니까 오히려 언니 오빠들이 더 이렇게 섬겨주는 모습들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았어가지고 그게 더 이렇게 힘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부담이라기보단 제가 이렇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좀 이런 걱정들도 있고 근데 많이 이렇게 부탁을 하려고요. 많이 손 벌리고 그러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팀에서 그러면 거의 이렇게 막내 축에 속하죠. 네. 88년도생이 아래니까 네 그렇죠. 정말 엘리트 코트를 벗고 이렇게 팀장이 된 건가요? 아니 저도 똑같은 쪽에 저한테 저는 다 네. 생일도 심지어 느린데 제 질문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두 엘리트 엘더님인 걸로 하고 아니, 팀장님인 걸로 하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나이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팀장이 금방 또 바뀌면 안 되니까 또 어린 이렇게 팀장을 오래, 세워서 오래 하라고, 네, 오래 하라고 오래 하는 뜻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럼 결혼들은 언제? 좋네요. 때가 되면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팀장 여기 계신 팀장님들은 다 솔로 분들이시잖아요. 아 그런가요? 정확한가요? 그건 모르죠. 어떻게 아시죠? 어떻게 아시죠? 사실 그렇죠. 그럴지도 모르는데 혹시 팀장이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혹시? 그렇게라는 표현이. 아, 이 질문의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결국에는 팀장을 하면서 되게 바쁘고 어려움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 생활이나 이런 건 어떻게 유지해 가시는지,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시간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거는 혹시 없을지 한번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눈물이. 팀장을 이제 하실 분들에게 이제 희망을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희망을 주셔야 희망을 돼요. 주시려면 이 질문을 제외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대답하기 싫어요 우리. 네, 그러면 다른 질문 넘어갈게요. 아, 이런 얘기도 있네요. 왜요? 다른 팀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 이거 마무리 주려고 마무리 짚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거 다들 오해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맞아. 아니 희망을 주려고 중국에 계신 분은 있어요. 우리.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다들 연애해서 잘 네. 결혼하셔서 이렇게 네, 물려주시고 아 그렇죠 그렇죠 때가 되시면 이제 잘 이제 좋은 날 만나서 나가는 그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팀장을 하면서 솔로가 된 게 아니고요. 그냥 솔로의 상황에서 팀장이 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솔직히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뭐 많고 늦은 모임이 많다고 처음에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바깥에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소개팅을 한다든지 뭐 다른 사람을 만난다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이 은혜로 너네가 헌신할 수 있을 때 하라라는 처음 말씀에 저희가 사실은 그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있는 시간들인 건데 그 안에서 솔직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갈 때 저희 안에 또 좋은 시간과 기회에 또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죠. 저희가 하고 힘이 되네요. 그렇죠.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하면서 교제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뭐 이렇게 재현 엘더나 아니면 희도 엘더나 다 그랬죠. 그냥 교회 안에서의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같은 공동체에서 같은 말씀 듣고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더 이렇게 서로 이해도 잘 되고 맞아요. 공유도 네, 잘 되고 어떻게 아이고 우리 잘 만나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아까 전에 제가 마무리를 안 짓고 하려던 질문이 뭐였냐면요. 그런 질문도 있어요. 다른 팀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사실 지금 각자의 팀끼리만 너무 모이다 보니까 다른 팀 사람들이랑 친해질 기회가 없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막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모임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요. 팀 모임 말고도 주중 기도회라던가 또 방중모, 네. 지금 이제 방학이라서 하고 있는 방중모도 있고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다른 팀 지체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많이 있죠. 뭐 성경 읽기 모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사역팀 모임도 있고 네. 그쵸. 뭐 열려있는 방법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주일에 저희가 팀 모임을 하고 팀끼리 숨공부를 하고 하지만 그 외에도 친해질 수 있는 방법들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거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적극적으로 네, 참여를 하면 또 다른 팀원들하고도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청년부에 안 그래도 좀 전에 이렇게 방송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많은 이제 모임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현민 팀장님, 기타에 그려진 푸우는 어떤 의미인가요? 거울. 네, 현민. 아, 참고로 모르시는 분들을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현민 팀장님이 치시는 기타가 있고요. 그 기타 뒤쪽에 이제 푸우 스티커가 이제 한 손바닥만하게 붙어 있어요. 네, 그 정도 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있네요. 아, 저도 사실 기타가 얻은 거라서요. 받을 때부터 붙어있던 푸우입니다. 누구 거 얻은 건데요? 지금 교회 유년부 전사님하고 황수인 전사님한테 받은 기타여서요. 근데 네. 그 푸우가 이제 푸우가 누구죠? 푸우 맞아? 푸우가 그거 이제 망가진 부분 가려주려고 이렇게. 네, 사실 거기가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네 구조적인 겁니다. 네. 근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새로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계좌번호 불러드릴까요? 후원금. 네, 그럼 다음 질문 또 할 텐데요. 예배 시간에 꼭 모여서 앉아야 하나요? 네, 이런 질문이 있네요. 네. 아, 팀끼리 네네, 팀끼리 자리를 정해놨는데. 아, 예, 이건 뭐 제가 국장이라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근데 팀끼리 앉아야 이게 파악이 되고 저희가 이제 같이 얼굴도 보고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앉고 이러면 되게 삭막하잖아요. 예, 그래 모여서 앉고 이렇게 팀장님들이 네 이렇게 뒤에서 같이 이렇게 누구누구 왔는지 파악도 되고, 그리고 더 이렇게 앉고 앉아서 같이 예배하면 순모임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같이 옆에서 이렇게 듣고 기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 그래서 아 비슷한 질문이 또 있어요. 그 그러면 우리 팀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하죠? 사실 근데 저는 알고 있지만 혹시 설명해 주실 만한. 들어오는 이제 예배 그 예배당 본당에 딱 들어오시면 작은 칠판에 뭐 동산팀, 뭐 등대팀, 은행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팀 안내하는 그 이렇게 딱 붙여져 있고요.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한 달이 바뀌는 달에 보면은 막 저희 팀원들이 막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지? 그랬으면 그 지난번에 앉았던 자리에 막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도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니까 뒤에 그 판 칠판에 붙어 있는 걸 꼭 참고하셔서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기서 한번 광고할까요, 우리? 순 모임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재밌네요. 그래서 진짜 재밌는 아니, 좋은 정보죠. 재미가 아니라 좋은 정보죠. 네, 좋은 정보죠. 저희 열공팀은 항상 초등부실에서 네, 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초등부실로 오시면 됩니다. 네. 지하에 있는. 네, 지하에 있는 초등부실입니다. 네, 저희 정감마을 같은 경우는 2층에 내려오시면은 고등부실에서 모이는데요. 고등부실에서 가끔 이제 성가대 어른 성가대원들이 이제 연습하시는 공간이다 보니까는 좀 늦게 그분들이 나가시고 나서 저희가 이제 모임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어쨌든 청 그 뭐지 고등부실 앞에서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모여 있다 같이 이제 들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어, 듣다 보니까 그러면 팀별로 이렇게 다 모여서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한 공간 안에서. 저희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디 팀이시죠? 등대에서요. 등대 팀인데 아 예 죄송합니다. 그 저희는 2층에 있는 방들 이렇게 해서 되게 설명하기가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갈렙실로 와 이러면 어디에요? 아, 이렇게 하고 근데 원래는 성가대실 안에서 이게 팀 모임은 성가대실 안에서 하고 순 모임 같은 경우 뭐 갈렙실, 베드로실 뭐 그 옆에 또 여전도회실 그렇게 있고 예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예. 네, 또 다른 팀장님. 저희 동산팀은 유년부실에서 하고 있고요. 참고로 LTC는 지금 청년부실 옆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LTC 장상도 네, 소개해줘야죠. 네, 저희 은행팀은 지금 현재 교회 밖에 있는 청년부실 위에 있는 비전하우스에서 하고 있는데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모임 장소는 저희가 한 텀이 지날 때마다 새롭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텀에는 저희가 하게 돼서 물론 좀 신발을 벗는 불편함이 있지만 하지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쵸. 하지만 거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도망가시면 안 되고요. 작년에 저희가 비전하우스였거든요. 네. 열공팀이 네, 이렇게 바꿔가면서 좀 하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한동안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비전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차장을 통해서 가는 거죠. 네.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제가 또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영 엘더 선영 팀장님, 인기가 많으시네. 동산 팀 리더들과 팀원들은 모두 멋지고 예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오, 동산 팀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동산 팀에서 보내는 사연 아닌가요? 이상합니다. 아니, 팀장님이 직접 쓰셨을 수도 있어요. 어머, 글씨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편파 진행. 네, 참고로 용석 형제님은 네 동산 팀이라고 아,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 질문 끝이에요? 네, 이 네. 질문 끝입니다. 이거 질문이 아니야. 자랑 아닌가요? 자랑? 네, 질문을 가장 한 자랑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것도 있네요. 아, 이거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찬양팀인데 다른 팀도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와, 네, 이거는 그래요. 제가 찬양팀인데요. 네. 아, 등대팀이 찬양팀인 건가요? 이게 이렇게 부르는 거에 있어서 어떤 찬양팀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찬양사역팀, 네, 찬양드림사역팀, 미디어사역팀, 뭐 문서 문화 나눔 사역팀 이렇게 사역이라는 걸 붙여서 전도사역팀 예 전도사역 진격의 사역팀 다 말해주셔야 돼요. 예, 진격의 전도사역팀 워십 사역팀 또 선교봉사 사역팀. 예, 선교봉사 사역팀 이렇게 사역을 붙여서 팀을 부르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모이는 어떤 그룹에 대한 팀은 등대팀 이렇게 해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팀장님이라고 부를 때는 저희들을 말하는 거고요. 팀 사역 팀장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뭐 용석 형제님 같은 경우 지금 미디어 사역팀의 아~ 팀장님으로 아~ 이게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랬구나. 사역팀과 팀이 다른 거군요. 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어디 팀으로 사역팀으로 사역팀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네. 그런 거 같아요. 찬양팀이라는 거군요. 참고로 예, 같이 하셔도 돼요. 기도하면서 아, 기도하면서 하시면은 뭐, 아, 어디로 가셔도. 예. 전도팀만 봤습니다. 오. 예, 전도사역팀. 네. 틈새 시장 이렇게. 되게 많은 걸 하시네요. LTC 순. 전도, 뭐. 전도사역팀. 네. 네.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영 팀장님은 전도사역팀의 팀장으로도 함께 재직 중이신. 팀원이 없습니다. 급구. 팀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급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막 웃고 떠들고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한 30분 가량을 한 것 같아요. 벌써요? 네. 시간이 진짜 무척 가네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질문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씩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이렇게 팀장을 하게 되면서 그 전부터 계속 생각했던 것은 좀 가족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갑자기 뭐 팀으로 묶였기 때문에 뭐 챙겨주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팀들 팀 안에서 좀 가족처럼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힘든 일들이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함께 서로 책임지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많이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매, 자매 말고 현재도 가능합니다. 네. 네. 혹시 다른 팀장님들도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신지? 네. 저도 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같이 녹화를 했는데 저희가 물론 팀으로 꾸려지고 이래서 많이 어색하고 아직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팀은 뭐예요? 또 뭐 팀장은 뭐예요? 엘더는 뭐예요? 많은 궁금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그냥 함께 이렇게 좀 더 그룹을 나눠서 그 안에서 함께 서로 모르던 이런 청년들도 얼굴 한 번씩 보고 또 그 어색함도 있지만 그 어색함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팀을 왜 굳이 나눠야 되나 이런 마음보다는 우리가 팀 안에서 함께 더 이렇게 팀원들을 더 알아가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품으면서 이렇게 같이 네, 이렇게 좋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을 다혜 자매님께서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순 안에서 순원들밖에 서로 몰랐었는데 이 순과 순이 연결되어서 한 팀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더 넓게 더 많은 지체들을 알게 된 이런 팀 제도이다 보니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팀이 너무 이게 팀빌딩을 하고 있는 작년부터 세워져서 팀빌딩을 하고 있는 또 계속되는 기간이다 보니까 다른 팀과 어울릴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팀과 팀이 서로 잘 세워졌을 때 나중에는 이 서로 안에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함께 더 친해지고 더 탄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기간이라는 거를 서로 잘 이해해주면서 팀 안에서 우리가 서로 잘 돌보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전체적인 우리 청년부 안의 건강한 모습들이 네,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감마을 사랑합니다. 벌써 팀 사랑해요. 아이고 갑자기 동산팀 빨리. 네, 앞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참 많이 다 해주셔서요. 사실 뭐 저든 앞에 얘기해서 팀장님들과 같은 의견이고요. 그래서 아직 좀 많은 것들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고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도 되게 어색하거든요. 때로는 이 자리, 이 팀장이란 자리가 때로는 어색할 때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함께 더 교제하고 알아가는 그런 팀들이 계속해서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은행팀 사랑합니다. 네. 아, 마지막이시네요. 이렇게 네. 오늘 말씀을 많이 못 하셨지만 네, 은근히 많이 된 것 같아요. 임시 팀장님으로 오신 성우. 네, 저는 일단은 재현 팀장님이 전해주신 말을 예, 한번 전해드리고 예, 등대팀 사랑합니다. 아,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예, 아, 그냥 아, 그렇게만 말해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리고 예, 저는 이제 뭐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제 국장으로서 엘더님들을 아, 팀장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이렇게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목사님도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걸 듣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괜찮아 보이셔도 이렇게 속으로는 다 이렇게 엄청 아프시고 그런다는 걸 이렇게 봤고 저 또한 이게 기획국장으로서 보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엘더님들 또한 어떤 팀의 아픔이나 팀원들의 아픔이나 어떤 네,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고 기도하고 있고 네,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섬기려는 위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이렇게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생각나시는 대로 팀장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고 팀장님들 또한 계속 눈물로 기도하실 겁니다. 네. 아, 오늘 듣고 나니까 되게 귀한 것 같아요. 저희 팀장님들 이렇게 모시고 얘기를 듣고 함께 나누었던 시간이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 청년부 안에서도 이런 마음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 팀장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팀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팀장님들 모시고 질문은 여기까지로 할까요? 우리 모두 박수 치면서 끝낼까요? 아,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인데요. 몇 가지 사연이 들어온 것 같네요. 네, 함께 용석 형제님 하나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방중모 NPC HA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여러분 방중모에 오세요. 와서 저랑 놀아요. 은혜로운 방중모입니다. 네, 아, 그렇구나. 네, 이렇게 방중모 광고를 해주셨네요. 방중모 좋아요. 네, 요즘 사람들이 별로 안 오고 있는데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네요. 신입생들도 새내기들도 가끔씩 와서 같이 활동하고 그러던데요. 네, 가끔 오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다른 사연도 있죠? 네. 네, 함께 읽어볼까요? 네, 두 번째 사연인데요.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형제 자매님들, 혹시 아차산 콜로세움을 아시나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차산 콜로세움은 피 끓는 청춘들의 패기와 분노가 폭발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아차산 콜로세움을 알게 된 건 중학교 때였는데요. 하루는 친구가 학교 끝나고 어디 좀 같이 가자 라고 제안을 하더군요. 그렇게 학교를 마치고 그곳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주위가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곳을 알게 된 이후로 저와 친구들은 자주 드나들었고 그곳에서 크고 작은 싸움을 벌이기도 하면서 10대의 질풍노도 시기를 아차산 콜로세움에서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한 반항심으로 했던 행동들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위험한 행동들 뿐이었네요. 그곳을 안 가게 된 지도 벌써 1년 반 가까이 돼서 어떻게 변해 있을지, 아직도 방황하는 많은 청춘들이 드나들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PS 추신, 혹시나 아차산 콜로세움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신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다면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자처상 콜로세움 어딘지 궁금한데요. 저도 궁금해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미디어팀 라디오로 사연, 그러니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 저희가 어떻게든 찾아서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 사연이 하나 더 있죠?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삼열입니다. 더 이상 청년이 아니어서 사연을 보내는 게 굉장히 민망하군요. 최근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두 달 정도가 지나면 제게 아들이 한 명 생기는데요.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가 참으로 어렵더군요. 그래서 복음이 오네요 라디오 DJ 여러분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추후 제 아이의 이름으로 채택이 되면 보답으로 작지 않은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도와주세요. 참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성경 속 인물은 사양하겠습니다. 성경의 위인으로 살아가는 건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되도록 중성적인 이름이면 좋겠습니다. 필수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쯤 됩니다. 학창시절 지나친 놀림을 당할 이름은 아닌지 고민해주세요. 제 아이가 삼룡이로 불리길 원치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뿅! 아, 이렇게 이름에 대한 공모를, 공모하여튼 그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하셨네요. 되게 좋은 것들 감사하네요. 네. 혹시 지금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한 세 가지 조건을 아기가 얘기해주셨는데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제가 알기론 남자아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자아기? 우선은 중성적인 이름의 선택사항을 주셨네요. 몇 가지 조건이 있네요.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성경 속 인물은 사양합니다. 그리고 중성적인 이름이면 좋겠으나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놀림을 당할 이름은 아닌지 고민해주세요. 참 어렵네요. 글쎄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 라디오를 듣는 분들에게 한번 공모를 받아보는 거예요.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은. 네, 이 정도는 기다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좋은데요? 좋죠. 아, 그러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은 혹시 이 세 가지 조건에 맞는 진삼열 형제님의 자녀분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저희 미디어팀에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연락하면 되죠, 용석 형제님? 네, 어떻게 연락을 주시냐면은 저희 청년부실에 문 옆에 보면은 빨간색 우체통이 있어요. 맞아요. 거기 우체통에다가 사연 같은 거 이거 공모하는 이름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저희 지저스 미디어 네이버.com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셔도 되고 또 저희 미디어 사역팀 원들에게 각자 연락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저스 미디어 스펠링 다 아시죠? JESUS입니다. 네,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그래도 한 세 가지 사연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참 시간이 많이 가서 벌써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두 번째 방송이 어떠하셨나요? 첫 방송에 상큼함이 없어졌다거나 너무 딱딱했다거나 하진 않았나요?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숙한 방송이지만 청년부 속에서 더욱 잘 자리 잡아 여러분과 함께 걷는 방송이 되고 싶습니다. 2주 뒤에 있을 3회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동성교회 청년부는 여러분을 향해 항상 중보합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아직 선물을 안 드렸군요. 용석 선생님, 저희 선물 혹시 누구들지 정하셨나요? 두 분이 선정되셨습니다. 많은 질문을 보내주신 신선희 자매님과 또 아차산 콜로세움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